랑다 읽거는? 뭘못 읽어? 내가 다 읽었어. 얘기할 거 없냐? 얘기할 거 없냐? 메뚜리, 오늘 뭐 먹었냐고요? 오늘 육회 비빔밥. 누프액? 봤죠? 그거 미쳤던데? 강연금? 강연이라냐, 강연금이라냐? 그거 미쳤던데? 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나 1주년도 약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방송. 이게, 이러려던 거 아니었는데 말이지. 아, 슬프지만 뭔가 그럴 것 같은 느낌이야. 왜냐고? 그런 사정이 있단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저는 냉정함을 잃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하, 미안해. 재진이 그래서 요즘 짬짬이 스페이스 키고 있잖아. 하하. 방송 못 키는 사실상 대신 느낌이라고. 냠냠냠. 뭔 소리야. 1주년 날짜를 어떻게 뽑으니? 이거 어떻게 읽냐? 섞여가지고 또 죽어야 된다고?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육회 비빔밥이랑 거기 딸려온 소고기 뭇국을 먹었는데, 소고기 뭇국에 후추가 많이 들어가서 맛있었어. 흐흐흐흐. 맛있었어. 술안주라고? 육회 비빔밥이 술안주야? 아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오빠가 깨우더라고요. 왜? 이랬더니 너 육회 비빔밥 먹을 거? 이래가지고 아, 먹을래. 이라고. 또 잠깐 자다가 일어났더니 배달이 왔다더라고. 그래서 후다닥 나가가지고 먹었지. 너무 맛있었겠지. 너무 맛있었겠지. 그렇구나. 모든 건 술안주인 거구나. 아니, 근데 모욕적인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는 답글을 추가로 표시하긴 왜 자꾸 뜨는 거야? 이거 눌러도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왜 있는 거야?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와. 목소리 들으니까 힐링 된다고요? 되게 아, 대부분 현금. 그만. 현금구만. 아이고. 이거 왜 자꾸 뜨는 거야? 뜨지 마. 혐의터. 그치, 맛있었을 것 같지? 엄청 맛있었어. 그 소고기 뭇국에 소고기는 근데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약간 진짜 좀 질기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었어. 얼마나 맛있게요? 나는 그런 맑은 국에 후추 같은 그런 매운맛 나는 거 좋아해. 얼마나 맛있니? 왜냐면 그냥 빨간 국은 혀가 아파가지고 얼마 못 먹거든요? 근데 그런 맑은 국이 그런 후추 막 매운맛이 나면 되게 맛있어. 인정? 인정. 인정, 어인정은 지금. 배터리 없다고 뜨네. 충전기 장착. 충전기 장착했어. 경상도식 소고기 뭇국은 빨간색이에요. 진짜? 궁금하다. 먹어보고 싶네. 궁금하다. 오늘도 군것질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오늘은 자고 일어나서 육회 비빔밥 먹은 것밖에 없어요. 소고기 뭇국에 후추 추가, 대파 추가. 인정 개맛있음. 그런 거. 파 같은 거 아삭아삭해서 맛있어. 이제 스페이스 하려고 오면 맨날 졸렵다? 누워서 그런가? 누워서 그런가? 그런 건가? 인정, 인정. 이거는 너무 오려 먹었어. 이제 안 웃겨. 이제 안 웃겨.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셋이라서 그런 거라고? 나 근데 낮잠 엄청 오래 자고 늦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늦게 일어났어. 근데 또 졸렸다고? 안 돼. 맑은 국이 매운 거 좋죠. 청양고추 매운맛은 안 돼. 청양고추 매운맛도 너무 매워. 원래 저녁 되면 졸려요. 그런가 봐. 에이. 아니, 누워있으니까 뭐, 읽을 수, 아마! 누워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네. 이거. 충전기 뽑아서 책상에 앉아서 알림창을 봐야겠다. 오, 됐어. 이러면 된것 같아. 근데 여기도 바로바로 뜨진 않나? 야, 김바오부초 뭐야? 그 매운맛도 종류가 있대요. 고추 매운맛, 후추 매운맛. 진짜? 맞아. 난 후추 매운맛, 겨자, 와사비 이런 건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고추 매운맛을 진짜 못 먹겠어. 이거 채팅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겠네. 채팅은 아니고 OBS 누르라고요? 안 돼. 키고 설정하고 할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뭐야? 누가 트위치에 채팅 쳐놨네? 네, 안볼 거예요. 실수로 트위터 껐다. 알람 봐야 되는데. 얍. 와사비는 준내 매워도 잘 먹는데 그냥 매운 거 절대 못 먹어요. 나도 매운 거, 그러니까, 아우 매워 할때그 매운 거 마라탕 매운 거 그런 거는 진짜 못 먹어요. 완전 맵찔이야. 나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맵찔이라. 좀 슬퍼. 나도 매운 거잘 먹고 싶어. 그런 거지 뭐. 근데 내말 들리니? 왜 방금 마이크 안 떴지? 이거 왜 알람 안 떠? 멘션에 들어가면 다 있구나. 불닭에 마요네즈 뿌려 먹으면 맵찔이도 클리어 가능. 난 근데 마요네즈 너무 느끼한 것 같아. 근데 처음엔 그랬는데 최근에 치킨 마요 데리야끼 소스면 난 치킨 마요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다. 아, 잘 들리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맛있고 내 취향이. 응, 내 취향이. 치킨 마요는 인정이지. 마요네즈 안 먹어도 참치 마요, 치킨 마요. 그런 거는 먹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 말아요, 떡안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다고 친구가 같이 먹자 그러긴 하는데, 아닌가? 맛있다가 아니고 맛있을 것 같다고인가? 몰라. 아무튼 친구가 계속 같이 먹자 했는데 내가 너무 매울 것 같아서 못 먹겠다고 했어. 불닭에 마요를 섞어 먹는 맵찔이는 맵찔이가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나도 신라면 좀 매워. 약간 신라면이 너무 매워, 죽을 것 같아, 약간 이런 건 아닌데 먹다 보면 매워서 더 이상 젓가락을 못 대겠어. 혀가 너무 아프고. 제가 어제 신라면을 먹었거든요? 근데 내 왼쪽 이 그거 입꼬리 왼쪽이 다쳤나 봐.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 라면을 먹었다가 죽을 뻔했어요. 너무 아팠어. 겉면은 좀덜 맵고 맛있다고? 겉면 옛날에 집에 많아가지고 이상하게 겉면 많이 먹었었는데, 겉면도 맛있더라. 뭔가, 라면, 밥만 타서 물 마는 라면으로, 좀 대단한데? 살짝 놀라운데? 신라면 더 레드라고 신제품 나왔는데 옛날 신라면 맛? 옛날 신라면 맛 기억도 안 나. 요즘 신라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콩나물 넣고 끓이면 덜 맵다고요? 맞아. 근데 나는 꼭 약간 매운 거 아니어도 콩나물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해. 아삭아삭하고 너무 좋지 않아? 난 마라탕 먹을 때도 콩나물이나 숙주는 꼭 넣어요. 절대 빠질 수 없어. 고기 못 넣어도 콩나물 숙주 포기하지 못해. 난 그, 계란 불기? 맞아, 계란 풀어도 맛있어. 근데 계란 푼다고 덜 맵진 않지 않아? 그냥 계란이 추가가 됐을 뿐이지, 뭔가, 그런 느낌 아니야. 우유를 섞어보십시오. 아니, 근데 우유 섞는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별로 뭔가 그런 먹고 싶지 않은 느낌인데. 면에 콩나물 숙주 있으면 양도 많아 보이고 맛있다. 그리고 분식집 가면 콩나물 넣어주잖아.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 근데 맨날 가던 분식집이 몇년 전에부터 사라져가지고, 코로나 시작하면서 장사 잘안 돼서 문 닫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슬펐어. 내 추억이. 코로나 때문에. 스파게티 스타일? 진짜로? 잘 모르겠구나. 잘 모르겠어. 아! 아니,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 진행자 왼쪽에 이렇게 말하는 거 뜨는 거 갑자기 안 뜨면, 뭐야, 또 고장 났나? 이러면서 자꾸 그거 하게 돼. 코로나 하나 때문에 많은 게 사라졌죠. 맞아. 에. 아, 그 분식집 진짜 좋았는데. 일단 그 사장님이랑 친해져가지고 맨날 갔단 말이야. 맨날 라면 하나 사 먹고 쫄면도 먹고 이것저것 막 먹었는데 아 너무 좋았는데 이 품이가 또 나오네. 장사 접으면 맞아. 안타깝지. 에휴. 아우, 내 손에 모기 저번에 물고 간 거. 물집 됐어. 어허.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내 거하는 법 했거든요. 기획하고, 가이드랑 에디팅을 했는데요. 아니, 솔직히, 존나게 없으니? 미친 거 같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하기 전에 이제 상상을 해보잖아요? 아, 모기 물린 데 플러스? 근데 물집 돼가지고 이제 플러스도 안 먹, 아니, 그게 있잖아. 상상을 해보잖아. 이게 너무 귀여운 거야.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제작하는 도중도중에. 그리고 너무 착해. 진짜. 천사 같은 거야, 사람이 너무. 일단 착한 것도 착한 거고. 중간에. 그 작업자분이, 라면 조리기님이 작업을 하다가, 그게 꺼졌나? 날아갈 뻔한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났지. 방금 꺼진 거, 날아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지. 중간에. 근데, 다행히, 아, 그래, 그래서 난리 나서 막 회의방에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막, 아, 어떤 일이시냐고 막 그랬더니, 막, 응, 그거 꺼진 거 괜찮은가 하고 와봤어요. 막 이래가지고, 예쁘고 찾아와 주셨구나. 이러면서 우리 막 진짜 감동의 물결 막 그랬지. 아, 일부러 와주셨구나, 그래서, 이러면서. 그리고, 맞아. 펜카페 가이드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송에서 틀어줄 생각 없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좀 음질 구리니까, 구린 음질로 틀어줄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요건가? 오잉? 아, 형님, 잠깐만. MR 네네. 요거를 요거 요건가? 요거 아닌데? 요건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안 나오지? 어? 이거 어떻게 트는 거지? 아, 뽑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 아, 나한테만 들리네. 이 헤드셋으로만 들린다. 여러분 못 듣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 뽑아서 들려줄게요. 아, 이건 뭐야? 들리니? 들렸니? 안 들렸나? 방금 살짝 틀었는데 약간 들려요. 소리가 너무 작은가 본디? 안 들리니? 심해서 듣는 것 같다고? 소리가 너무 작은가? 최선인디? 못 듣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네, 뭐. 안 들리는데, 뭐, 어떡해. 나만 들어야지, 뭐.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안 들린다는데. 그냥, 좀 찢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냥 소리 확 키워서 내볼까? 근데 다 찢어질 것 같은데? 찢어져도 좀 한번 그럼 뽑아볼게요. 이게 맞나? 엄청 많이 찢어지는데? 그걸로만 보면. 요게 가이드분이었고요. 나 너무 그 녹음본 받고 너무 좋았어. 왜냐면요. 개 귀여운 거야. 내가 가이드를 이따구로 해서 드렸는데 개 귀엽게 불러주신 거야, 진짜로. 아, 진짜 나 처음에 그 녹음본을 주신 거야. 딱 받았어. 틀었어. 나는 그날 한번 죽고 다시 태어났어. 가이드를 후기로 남기지 않으면 불법? 뭔 소리야. 가이드는 따로, 아니, 근데 딱히 가이드에 뭐가 내가 쓸게 없더라고요? 가이드에 쓸만한 게 없고, 그거는 있었는데, 계사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입력 다 잡고 처음 회의 날에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네, 뭐 이제 여러분 내말 들리니? 여러분 내말 들리니? 여러분 내말 들리니? 갑자기 또 렉거려서 방금 안 틀어진 것 같. 아, 들리는구나? 오케이. 이제 처음 해서 내가 설명을 했어. 저희 이번에 혜용님 저희가 기획을 한 곡은 이러이러한 곡이고요. 뭐, 너무 귀엽고 세용님이랑 진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뮤비는 원곡처럼 갈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개사를 할 거다. 왜냐면 가사에 원곡자의 그 밈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개사를 해서 세용님이 할 만한 말들로 채우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사를 진행을 하게 됐죠. 개사를 그렇게 해서 어디 개사 됐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가사. 내거 아는 법 가사. 근데 좀더 나를 알고 싶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너만을 이제 알아봐줘 하고 나서 원래 아님 삐질게 라는 그 가사였는데 아니요, 말고요. 약간 이런 느낌 주고 싶어가지고, 아님 말고용 하고 넣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아, 원곡 가사 따로 안 적어놔가지고, 그거 하네. 원곡 가사를 또 띄워놔요. 아, 맞아. 쇼트케이크 딸기는 꼭 나에게 양보해야 돼. 이제, 쇼트케이크 딸기, 이거는 이제 우리 계산은 그렇게 했어요. 다 같이 가사지 이렇게 탁 켜놓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놓은 부분은 웬만하면 개사를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고요. 그냥 강조만 해놓은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하다가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그거 했던 부분이 안된 것도 있고 아예 표시를 안 했던 부분이 이렇게 그거 된 것도 있어요. 예. 일단은 그래서 쇼트케이크 딸기 너무 귀엽지만 우리 세용님이 할것 같은 말은 아니죠? 갑자기 세용님이 쇼트케이크 딸기를 양보해달라고 할 그게 뭔가 좀더 좋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양보해달라는 말. 그래서 아카데미 아빠는 꼭 나에게 양보해줘용. 그리고 양보해야 돼. 이런 말끝 같은 거를 다 해줘용. 해용. 뭐 돼용. 알아줘용.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용으로 좀 바꿨어요. 왜냐면 세용님은 용체를 쓰시니까요. 그래서 이맘 알아줘 이건데 원래 이맘 알아줘요 이걸로 바꾸고 막 원래 뭐야 방금 안 끊겼죠? 원래 민트 초코 파인애플 피 내가 이것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고 했어. 그래서 왁타버스 돗까체 널 제로는 잘 먹어야 돼. 이렇게 하고 이 원래는 편의점 뭐였지? 새벽에 살짝 편의점 갈땐 나랑 이건데 이거 이제 후열에 살짝 비비러 갈 땐으로 바뀌었고요. 그러고 쓰담쓰담해줘! 이것도 쓰담쓰담해줘요! 이걸로 바뀌었고요. 그러고, 없어요. 요 정도 개사가 된것 같네요. 아니, 근데, 너무, 너무 귀여운 거야.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사도 하고, 막 녹음본 받고, 튠, 이제 제가 보컬 에딧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튠이거든요. 근데 이제 튠을 하는데, 아, 너무 귀여운 거야, 진짜. 나는 튠다 끝나고 나서 너무 아쉬웠어. 튠더 하고 싶었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진짜. 세용님은 천사야. 짱세용은 천사야. 너무 귀여워. 진짜,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 이 내거 하는 법을, 아, 난 진짜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근데 이제 약간 그거지. 라조기님이 무슨 진짜로 공장마냥 애니메이션을 찍어내시는 거예요. 진짜 보고 있었는데 되게 빠르시더라고요. 진짜 그거를 다 자기 그거로 막 이렇게 차차차차차 해서 나오는데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첫 회의 날에는 이제 작업하는 걸 어느 정도 봤거든요. 어? 아, 또 배터리. 잠깐 충전기 빼놨다고 또 그러네.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공장장이셔, 그분. 진짜 공장이야, 진짜 공장. 진짜 공장. 진짜 대박이었다. 야, 손이 빠른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 모든, 그게, 그 작업이, 이 정도, 그, 안에, 된게나 너무 신기해. 우리 이거, 언제 나온, 그거지? 저희 이거, 한달 만에 완성된, 그거거든요? 이 애니메이팅을 한달 안에 다 나왔다는 게 나는 진짜 너무, 원래는 좀 더, 이 세용님 글 보면, 원래는 14일이었는데 밀어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 이제, 그때쯤에 이제 올리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휴방을 하셨다면, 아예 뒤로 훅 밀어서 그냥 월말쯤에 내자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어요. 응.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되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된 거고. 뭐, 그래서 이거 말고 더쓸 일이 없어. 가이드는 뭐 여러분 이렇게 들어왔을 때나, 이제, 당첨하면서 살짝 들려주고 마는 거지. 가이드는 가이드지, 이렇게. 막, 그렇게. 믹싱이 된 것도 아니고, 진짜 딱, 세용님, 이렇게, 화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 가사는 요 박자에 불러주시면 돼요. 이런 게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내가 안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이 스페이스에 당첨된 여러분만 살짝 보는 거지. 그런 거지. 하하하하하. 아, 나도 그림 잘 그리고 싶다.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진짜 많다. 나도 그림. 나는 그림체 약간 그 초등학생 중에 초등학생 같아, 그림체. 난 저학년 말고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그림 같아. 뭔지 알아요? 무슨 느낌인지? 민트 초코 파인애플. 아무튼, 그러하다. 아, 그림 진짜 잘 그리는 사람 많은 것 같아, 세상에. 나도 잘 그리고 싶다. 뭔가 하나를 깊게 연습을 해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싶다. 난 아바타 편집자가 되는 게 꿈인데요. 문제는 하나도 할줄 몰라. 할줄 아는 거? 그딴 거 없어. 내가 할줄 아는 거? 그냥 부스에 파는 전용 옷 유니티에서 입히기. 그리고 업로드하기. 딱그 정도야. 블렌더에서 뜯다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싶어. 키링키링 예스 아예 아예 키링키링 아 맞아 나 키링 챌린지한거 그거 올릴라 그랬거든요? 근데 키링 챌린지한거 다시 보기 일단 안 올라가는 이유는 그 영상에 저작권 걸려가지고 킹닷컴 때문에 지금 그거 잘라 자르기 전에 안 올라가져요. 그리고 키링은 내가 다시 보기 뒤져보면서 찾는데 안 나오더라고? 못 잘라서요. 못 올리게 됐어요. 그저 나 혼자 즐긴 키링 챌린지 됐어. 카페에는 있는데. 다음 컨텐츠 갈틱폰 파스파투? 파스파투도 언젠가 해보고 싶긴 했는데. 나 근데 지금 진짜 못 그려가지고 돈 낭비되는 거 아니야? 카페 가볼까? 맞아, 누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편집을 계속 조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 업로드를 할까 했는데, 고민이야. 밥풀 셀까요? 밥풀을 왜 세? 밥풀을 왜 세? 이제 팬카페 오면 제가 라스푸틴 추다가 넘어진 것도 있고, 아바타 오류 나서 콩순이 머리 된 것도 있고, 에이스의 킹카, 키딩 챌린지 한 것도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올리냐, 진짜로. 키링 원본? 근데 밥풀 세는 게임 있어? 밥풀 세는 게임. 밥알 세는 게임? 이거 꼭 해야 돼? 아, 맞아. 게임. 우리 오빠가 이번에 무슨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다리던 무슨 게임이 나온대. 근데 그게 8만 원이라 개 비싸대. 근데 너 그거 방송에서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볼 거래. 그 게임이 이름이 뭔지 기억도 안 나. 영상 카페에 조공하면 유튜브에 올려주시나요? 아, 당연히 감사하게 받죠. 왜냐면 5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찌끄레기라서 구원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찌끄레기라서 구원의 손길에 마다하지 않아. 호그와트 레거시가 아니고, 아, 몰라, 8만 원이랬어. 근데 기다리던 사람도 많고, 엄청 인기 많고, 그 사람들이 벼르고 있고, 막, 오빠도 나오자마자 사서 할 거라 그랬어. 응. 나는 내 키링 챌린지나 한번더 볼게. 이거 근데 진짜 어떻게 그거 하냐? 진짜. 근데 이게. 아유, 감사합니다. 발더스 게이트 발더스 게이트 아닌 것 같아. 스타필드. 아이고. 이건 것 같아. 이건 것 같아. 약간 우주 같은 느낌 막. 요거 맞는 것 같아요. 스타필드. 스타필드 맞는 것 같아. 스타필드 검색해봤는데 저번에 오빠가 보여준 사진이랑 비슷해. 이건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오빠가 너 하면 재밌을 거다. 근데 비싸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어. 아머드 코어라고요? 아머드 코어. 아니야, 암모드코어 아니야. 요런 건담이 아니라 무슨 우주복 같은 거 입고 있었어. 얘들아, 내말 들려.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내말 들리니? 내 말. 내말 들리면 하트. 말 들리면 하트. 와, 하트, 오케이. 하트 올라온다. 야, 이거 딜레이가 장난이 아니구나? 야, 딜레이가 장난이 아니네. 아이고, 아이고. 안 들리니까 갑자기 사람들 엄청, 안 들린다고 난리 났어. 들려요, 들려요. 하트, 오케이. 아니, 근데 스페이스 뭔가, 영상 공유도 되면 좋겠다. 요런데, 키링 챌린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다니. 키링 챌린지 뭐, 딜레이 없는 방송각? 야, 방송도 딜레이 있어. 똑같아. 그리고 방송은 계속 캐릭터도 띄워놔야 되니까, 신경 쓸게 한둘이 아니고, 이 마이크 따라다니면서 내 소리도 나는지 다 확인을 해줘야 돼. 그냥 스페이스가 가벼우니 좋아. 난내 키링 챌린지 한번더 볼게. 아, 진짜 이 트래커 막 튀고 그런 것만 아니면 진짜 춤방송 더 재밌게 할 텐데. 요, 키링 챌린지. 나왔을 때부터 벼르고 있었지만,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방송에서만 보게 된. 라스푸틴은 근데 진짜 힘들더라. 그냥 구미배어도 쳤었는데. 아니, 근데 구미배어는 그거는, 무슨 유행하는 거예요? 누가, 그때, 누구였지? 그때 도와주러, 이제 링크 넣어주러 오신 분한테, 노래 아무거나 넣어달라 그랬더니, 구미배어를 줘가지고, 구미배어 줬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지금, 그래서 그, 코난 노래 때문에 저작권 걸려서 안 올라간다고. 코난 뭐냐고? 근데 이거 동영상 처리가 너무 오래 걸려. 1분 1초짜리 그 부분을 제가 영상 구간 자르기를 지금 유튜브에 그걸 걸어놨거든요? 그게 언제 돼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 어쨌든 약간 올라가면 그거지 뭐. 볼수 있는 거지. 풀투뱅. 그래서 이 조공받은 시골처다 김오초는 대체 언제 올릴지 고민이구나. 키링 영상 보내놨다고요? 오! 오! 우와, 감사합니다. 대박. 지금 틀어볼까? 난 확인해볼까? 맞아, 이때 한번더 나와가지고 노래. 근데 그한번더 나와서 그냥 갑작스럽게 한 건데 그게 제일 잘했어. 근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여러분 볼수 없잖아. 이렇게 내가 받아도. 진짜 그거지 뭐. 언젠간 뭐 이것도 근데 약간 올리면 트위터에 간단하게 올리거나 아니면 내 유튜브에만 올리거나 그럴 듯. 키링 키링 예스 아예 아예 키리 키리 예 아예 아예 날이 지났나 잠깐일걸 키리 키리 키리스 아예 모아예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항하잖아 아예 모아예 그래, 난 다가가겠어. 넌내 지향자격에. 내 앞을 지나갔어. 그니까, 뒷배경 이쁜 거, 다시 해야 되나? 정말. 나도 이쁜 키딩맵 가서 출걸 그랬나 봐. 왜, 저스트 채팅이 아니야. 저스트 댄스 그, 칙칙한 나무 배경에, 뭐 하느라 말뚝 박고 거기서만 춤췄는지 모르겠다. 딴데 갈걸. 히딩맵 이쁜 데 같은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쁘게 찍을걸. 그니까 너무너무 아쉽다. 풀트뱅 근데 풀트뱅 한번더 언제 하긴 해야 되는데. 왜냐면 풀트뱅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이? 아니야?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여러분이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 그러면 키딩이 아니라 풀투뱅을 한번 해봐도 좋은가? 이러면서. 또 한번 해도 좋으려나? 이러면서 생각을 했어. 왜냐면 그때 풀투뱅 한번 하고 다시 보기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울부짖더라고요. 땅땅땅 착착착 착착착 딴딴딴 따다다다다단 따다단 따다다다다단 트라잔 야, 야, 니냐뇨냐뇨뇨 차차차 차차차차차 니냐뇨냐 니뇨 니냐뇨뇨 니에 아나 아야나니뇨 나나나나나 이거 아무튼 그래서 그때 쳤는데 아니 그 살짝 약간 앉는 것처럼 하는 부분에서 벽에 엉덩이를 부딪혀가지고 그때 너무 엉덩이 아파서 죽을 뻔했어. 아이 뭐야? 뽀뽀뽀 보니 보니 하하하니 하니 너와 나 보니 하니 보니 하니 어쨌든 뭔가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팬카페를 와주세요. 홍보! 홍보! 여러분, 시골 처자 김호초 언제 올릴지 추천받음. 시골 처자 김호초 추천받음. 어초랑 비구 내로 오세요. 썸네일이 없어서 캡처를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바로는 아니고. 맞아. 누가 나 썸네일 보내줬는데 12종 더? 아, 이거를 설정이나, 이거나 설정이나. 카페 게시판도 늘려줄 수 있나요? 뭐가 더 필요해요? 어떤 거? 요거 다 저장해. 우후. 요거 다 저장해. 와, 다시 보기 썸네일 많아졌어. 감사합니다. 유이빈네 목소리 너무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응, 그냥 다 동글로 쓰면 되나? 아니, 뭐가 필요해요? 카페 게시판? 뭐 늘리는 게안 되는 건 아닌데 뭘더 늘려? 필요가 없는데. 응가 게시판만 사용한다고? 응가 게시판에 뭐 올리는데? 오뱅알만 치는 오뱅알 게시판 만들까? 알차지 않아도 알찼다고 써야 되는 그런 저주에 걸린 거지. 일상 게시판? 응가 게시판에 일정 쓰세요. 일상 적어도 되지, 뭐. 그게 그거지, 뭐. 오, 추천해. 뉴 아바타 떴어. 하와이. 부스 뉴 아바타인 것 같구만. 네, 응가에 닿았어. 응가에 닿았어, 응가에. 짧게 한다 그랬는데 벌써 1시간이나 했군. 더 떠들 만한 거 있나? 근데 이 시간에 다들 안 자고 왜내 스페이스 듣고 있는 건데? 좀 자. 자려고 듣는 건가? 라라 라스푸틴 나나니 나니 나니나니뇨니뇨니뇨 랄랄라스푸틴 나라니나니노 아라따린 동디로리로 텅텅 빰빰 바라바빠빰바빠빰 바라바빠빠 그렇다. 그런 것이다. 김오초록이? 발견! 발견! 발견! 아! 발견! 아파트 모든 층수 벨티하기. 아, 작업하다가 사운드 채우기. 작업하다가 사운드 필요하지, 그치? 제일 외로운 게 사운드 작업자 아니야?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작업하는 것만 들어야 돼. 근데 그렇다고 시각을 또딴 데에 눈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발견! 발견! 아. 아파트, 뭐 어쩌고, 벨티하기! 그렇다. 왜 아닌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딴딴 드르뜨뜨뜨뜨뜨 키링 키링 예스 아예 아예 키링 키링 예스 내 거는 뭐 아니 뭐 무슨 이상한 그다 섞였어 삐뚤이 아 춤추는 것좀 봐요 정말 멋있죠. 이런 느낌밖에 안 돼. 뭔가 그, 뉘앙스만, 그거 되고. 네. 좋은데요? 좋은데요? 이런 거밖에 못 하겠어. 소리님, 또 어렵다. 날아다입니다. 앙드리샤. 날아다입니다. 할로? 그리고, 모르겠다. 니네 하나도 안 똑같은데 똑같다 하는 거지. 나 놀리는 거지! 맞아. 오늘 스페이스 녹음 안 눌렀네. 이런. 나의 실수? 아, 이제 치니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약간 조금 진철하고, 약간 파열음을 조금 이렇게 섞어 가면서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막 그렇게 똑같게는 못하고, 그런 거는 있죠. 예, 그렇죠. 그런 뉘앙스, 척인 부품만 조금 타락한다고 보시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솔직히 말하면 목소리는 조금 어렵지 않나. 예. 아니요. 그런 느낌이라고 뭐 생각하거든요. 예. 솔리버님은 목소리를 너무, 그, 내가 낼수 없는 목소리? 아홉 이 마이티. 안녕하십니까? 설리반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러니 뭐 이게 이제 뭐 설거지 슬리썰 모르겠고 이제 아주 재밌어질 겁니다. 아 너무 어렵지 솔직히 에바지. 그니까 목 끌고 가지고 맨다빌 지게 바르르르르르트 아르르르가 안 돼가지고 길 바르르르르트 아하하 아하하하 에. 그리고 뭐 있지? 누구 있지? 사랑으로 감싸주는 겁니다. 나이 아이, 사랑이 참 가득한 친구군요. 예허허, 저는 다 어쩌고. 세미님, 전잘 모르겠습니다. 세미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말해도 되나? 말하는 거 못하는 거. 오니, 오니, 오니. 오니 원글 오니. 이제 젠토님은 약간 하품 발성이고 만두님은 좀 비슷한데 좀더 약간 미간을 이제 발사해야 돼. 오니, 약간 이제 젠투님은 좀더 하품으로 감싸는 느낌이죠. 오니, 사람으로 감싸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사람? 오케이. 저는 근데 장세용님이 제일 따라할 때는 뭐야 재밌는 것 같아. 마코님이 저번에 하늘에서는 에비앙이 내린다고 해도 황사가 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덜하다고 했어요. 짱구? 저 예쁜 누나도 이슬이 누나 약간 그런 거지. Oh yeah, M O I yes, 너에게 빠져들겠어. 응, 그런 거지, 이제. 또, 있나? 따라 할수 있는 사람? 없는 거 같아. 쉬고요. 가고 싶어요. 오벤토. 갑자기 생각났어. 경주시 어쩌구의 기초키라고 합니다. 아, 예, 맞아. 근데 약간 앙트리샤 느낌. 앙트리샤. 나라바네, 괜찮습니다. 나라봐도 안 됩니다. 총이 안 쏘집니다. 너무 김호초였던 것 같긴 해.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요 정도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어른스러운 사람들은 잘못 따라하겠어요. 어른스러운 사람들은 너무 따라하기가 어렵다 해야 되나? 아, 혜진님 성대모사 내가 그래서 연습을 해봤거든요? 너무 안 똑같은 거야, 진짜로. 약간 에바더라고요? 포기했어. 그래서 포기했어. 어른스러운 사람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너무 어렵더라고. 응. 이제 더할거 없어. 할거 없는 것 같아. 짧게 한다 해놓고 또 1시간 넘게 하고 있네. 항상 그렇지 뭐. 오늘은 조금 길게 할 거야 하면 이제 할거 없어서 짧게 하고 오늘 짧게 할 거야 이러면은 갑자기 할거 많아져. 사랑 냄새가 나 설레가 남을 사랑해. 사람 냄새가 나. 더질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들이붓힌 건 없다버리고 이제 또 민주 목청 시까지도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다. 산속에도 저 바닷속에도 이나는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구름 타고 세상을 날아도 에니나니 노니노 없을 거야 울랄랄라 모든 게 나만큼 달렸어. 재미없어 빙고 아이고. 자, 그래, 얘들아. 이제, 우리 헤어질 때가 된 걸까 봐. 나는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나나나나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어쩌고 고마웠다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잘 부르신 것 같아. 약간 극락이었어. 헤어지자 말에 추가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나 근데 이거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데. 노래방 한번 갈려보고 앨범에 안 추가. 어머, 광고가 나오네. 잠깐. 나 벌스를 하나도 모르겠다. 내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단 말이에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딱 이렇게 후렴밖에 모르겠고, 딴 데는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새굴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이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인형을 넘겨줘요. 사랑을. 사랑을 해줘요. 할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으면. 자, 난 갈게. 다들 즐거웠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먼저 날 떠난단 말이에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헤어지자, 안녕, 간다, 뿅. 자, 다들 나한테 손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손. 그래, 안녕. 다들 안녕. 간다. 안녕.